혹시 보여 그대 떠나가도 내 사랑은 오직 당신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대 떠나가도 가슴 가득한 이 사랑은 모두 당신 것이라고 당신 사랑.